얼마나 야리야리해요. 그 아이 엄마가 시켜보기도 하고 아빠가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을 그때부터 애하고 첫 대면을 하는 건데 병원에서 와가지고 걔 산후조리에 넣어놓고 엄마 누워서 잠잔다고 그 산후조리 되겠어요? 헉! 40대 초짜 부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희가 시작을 했죠. 게스트 섭외도 아주 끝내주게 했어요. 그죠? 식당에서 갑자기 참견하다가 참견하다가 섭외가 됐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된 거죠. 참. 저는 안양에 사는 박혜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두 아이 엄마시죠? 예, 저도 지금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키우고 키웠어. 있어요. 내가 제일 부러워. 아니, 다 키운 게 아니에요. 아직도. 근데 제 저는 그 다 키운 거는 아이가 독립한다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게 다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독립의 나이가 언제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싶어요. 진짜. 서른이 될 수도 있고 요즘은 서른이라고 엊그저께 뉴스에 나오던데. 그렇죠. 예, 서른 된 그 아들이 엄마한테 독립하라고 했다고 엄마를 때리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그 순간이 다 키웠다고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네요. 예전 얘기하면 그런데 예전에는 뭐 그 20대 정도 되면은 이제 대학도 어떤 경우는 이제 등록금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아르바이트. 네, 알바 하든지 해서 나는 무조건 조기 독립. 왜? 능력이 없어. 허리가 아파. 그건 이제 우리 때 얘기고. 근데 그거는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제 크면서부터 아이들이 주입받고 보는 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생각에 의존성이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이가 크셨으면 처음 출산을 하신 게 우리 98년 3월 12일. 98년. 와. 근데 나도 애 임신하고 낳기 한 달, 한 20일 전까지 일했어요. 그러셨어요? 네. 애기 낳고도 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IMF라. 아. 어쩔 수 없이 눈을 낳게 된 케이스예요. 아, 그러셨나. 지금 이제 주무시고. 그러면 그때 그 초산하신 나이가? 32. 그때도 뭐, 20대는 아니었던 거예요. 20대는 아니었던 분이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면 나이가 많으시구나. 예, 나이 많아요. 완전 동안이다. 나는 나이가 어리시니까 지금 제 친구는 대학생도 있고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애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제 친구도 저기 일찍 한 친구들은 대학생입니다. 그럼요. 그럴 거예요. 근데 난 이제 낳고 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이를 낳는다는 그 기쁨이 가장 좋고 근데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엄마들이 아빠들이 변화하는 그 마음이 좀 가슴이 아프죠, 그죠? 가슴이 아파요? 예, 사실 애가 태어나는 순간 애한테 이제 해주려고 하는 걸 다 돈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아, 요즘 세태가. 그리고 그거에 또 편승해서 업계가 또 애들 용품을 값으로 올리는 게 조금.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맞아요. 마침 오늘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지금 이제 출산 준비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하고 생각하던 차에 이제. 그때 뵙고서는 그냥 왜냐면 우리는 그때가 큰애 키울 때 IMF였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월급도 삭감했지 또 애기 낳느라고 나도 그만뒀지 되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주변에서는 참 우리 동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참 잘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 그런 시대를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서 키워보니까 결국은 애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죠. 아, 그렇죠. 그건 당연한 말씀인데 다들 이제 안 되는 걸 채우려고 하는 세태가 좀 있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생각도 확실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저는 생각이 고리타분하게 갈까 봐. 아니에요. 본인의 의견을 이제 피력해 주시면 판단은 이제 뭐 알아서 이제 본인 사람이 하고 또 거기에 다른 생각이 또 전화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냥 그거는 자유롭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 저희가 이제 뭐 출산 준비라고 흔히 하면 저 같은 경우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참 하고 있는 시기거든요. 이제 한 이제 두 달 좀 넘게 두 달 열을 남겨놓고 두 달여 전에는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통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해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게 이제 첫째는 이제 저에 대한 거는 이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 이 부분에 대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에 대한 거는 이제 아이 용품과 이제 아이를 그 다음에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또 이제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도 있으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막 그래 고민은 물론 처음부터 있었겠지만 구체적으로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좀 요새 받으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배님으로서 뭔가 저는 글재주가 별로 없어서 육아일기 같은 걸 못 썼어요. 아, 근데 네. 머릿속엔 다 있잖아요. 네. 딴 거 다 필요 없고 육아일기를 쓰세요. 아, 딴 거 다 필요 없고 육아일기를. 네, 지금부터 뱃속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을 아이들한테 해주는 게 무지 좋더라고. 우리 첫애 때는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해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둘째 때는 그거를 해놨더니 우리 둘째 애가 그거를 재미삼아 하루 종일 보는 거야. 엄마 제가 내 동생이야. 제 심장 소리 그거를 너무 재밌게 보고 지금 중학생인데도 가끔 찾아요. 그런 게. 네. 그리고 우리 큰애가, 엄마는 왜 유아일기가 없는 거야? 너가 너무 심해갖고, 엄마 쓸 틈이 없었어. 우리 애는 정말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 뭐가? 안 먹는 걸로. 아, 안 먹는 걸로. 그래서 아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을 때 왜 시간, 하도 안 먹어서 시간을, 4시간 간격을 했는데, 우유병을 계속 서 있는 거야. 오. 그 정도로 안 먹었거든요. 애가 안 먹어. 네, 애가. 이거? 그래서 굶겨도 봤죠. 그랬더니 굶겨도 한 달 동안을 안 봐서 피골이 상접해서 정말 막판에는 이제 한약을 먹였는데 왜 그러지? 원래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입이 짧거나 그런 게 있으시나요? 부모는 아닌데 저 위에 위쪽에서 위에서 내려온 유전인가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연구 그러고 나서 내가 무슨 보고서 같은 걸 보니까 얘가 배고픔을 느낄 때 우유를 주는 게 가장 좋대요. 예, 네, 그렇기는. 근데 엄마들이 그게 아닌 거야. 애가 막 울면 얘 울려야 돼요. 애는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언어 방법이 울고 웃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는 거 표현을 해서 내가 밥을 먹고 하면 이게 나중에 커서도 의사 표현에 그게 연관이 돼요. 근데 엄마들은 애가 어디 갔는데 애가 울어 그럼 우유 줘야 돼. 어디 갔는데 애가 뭐해 그러면 우유 줘야 돼. 이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 걔가 우는 게 분명히 뭐가 불편해서도 울 수 있고 뭐 오줌을 쌌거나 똥을 쌀 수도 있고 뭔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우는 건데 엄마들은 무조건 우유 줘야 돼. 아 시간 됐나? 뭐 이렇게 가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장 애가 우유를 먹을 때 줄 수 있는 애 눈을 보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 그게 되잖아요. 그걸 먼저 언어를 알아야 돼요. 그거 언어 모르고 애를 뭐 아 백화점에서 하는 뭐가 제일 좋다더라. 그거는 아닌 거지. 어려운데 어떻게 눈을 보고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가면 안 된다니까. 아 산후조리원 반대론자죠. 아 그 얘기를 한번 해봐요. 산후조리원 왜냐하면 산후조리원에 가면 애가 엄마 옆에 있는 방도 있어요. 나도 그런 방 가고 싶어가지고 우리 둘째 씨가 그랬는데 너무 비싸서 우리는 포기했거든요. 아 둘 다 이제 산후조리원 없이 집에서 했지. 엄마가 봐주시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나도 그게 막 가슴에 그런 거야. 산후조리원 갈 걸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갔던 엄마들 얘기 들어봐도 다 별반 타이 없어요.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면 이쪽 부모님에 한 보름, 이쪽 부모님에서 보름 하면 한 달 딱 세워지죠. 그럼 양쪽 부모님 여행 보내세요. 그 돈으로. 하다못해 제주도라도 아니면 선물을 해드리고 잘하면 되잖아요. 그럼 고부 갈등도 없을 것이고 친정하고의 문제도 없는데 500만원, 300만원 하는 거 산후조리원비 내세요. 그러면은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지. 내 돈도 안 되니까 부모님이 협조를 해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상황이 예를 들면은 그 이게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이게 가까우면 모르는 예를 들면은 잠깐 멀리 떨어져 있거나 그러면 애를 데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갔어요 대부분. 왜 못 가요? 아 예전에 그냥 예, 왜 못 가? 내 친정집이고 내 시댁인데 왜 못 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그게 상황이 처음 신혼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서 이제 그 잘 회복을 하면 그냥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신혼 때 문제가 되잖아요. 한 15년 지나면은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후회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친해지면 정말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상황이 다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그러면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가야 되는 게 산후조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후조리원의 의미가 양쪽 부모님이 해줄 수도 없고 하다못해 누가 아는 사람도 해줄 수 없을 때 예? 도우미를 쓸 수 없을 때는 그때 가는 게 산후조리원의 의미였어 처음에는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은 주변에서 해줄 수도 있어 근데 다 산후조리원을 선호를 하니까 거기 가면 뭐 애가 특별해지고 뭐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면 그냥 무조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엄마 아버지가 못 해주면 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도움이 되시든가 가야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괜히 멋있나 좋은가 싶어서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젊은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얘기를 막 얘기를 했었더니 우리 와이프가 가고 싶어 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 친구들이 다 갔기 때문에 우리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 말고 그러면 저기 친정 엄마가 해주시면 용돈 팍 드리면 좋은 사이로 남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와이프가 원해요. 그럼 끝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걸 토달려서 유모차 얘기가 나왔어요. 아 유모차가 다 필요 없고 몇십만 빅이시거든. 어 몇십만 원짜리 써도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애는 유모차를 6개월에 태웠는데 절대 유모차 안 타서 유모차 신랑이 끌고 다니고 사진 찍을 때만 유모차에 타고 다 안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걷기 시작하면서 그 유모차 절대 안 타. 휴대용 유모차 있잖아요. 조그만 거. 그거 몇 번 타고는 다 뛰어다녔거든요. 안고 다니고. 큰애는 거의 유모차 거의 안 해요. 둘째 때 썼어요. 둘째는 타는 걸 좋아해서? 둘째는 타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고 둘을 내가 데리고 다닐려니까. 아, 휴대용 유모차에 작은 애를 앉히고 그 뒤에 큰애가 딱 올라타요. 셈이 나니까 동생이 유모차 맞아요. 타는 거를 뺏어 타고 싶은데 그거는 자기가 체구가 커서 안 되니까 유모차 뒤에 이렇게 딱 올라갈 수 있는 또 그게 있어요 이렇게 처일로 된 게 거기 딱 올라타고 유모차 하나만 빌면 애 둘이 움직이잖아요 애들이 또 셈이 많기 때문에 둘째가 태어나면 우리는 보행기를 두 대 들렸어요 의도다가 동생이 딱 탔는데 그 뒤에 또 타는 거야 큰애가 터울이 어떻게 돼요? 4년 47개월. 아, 그럼 이제 진짜 이렇게 인지능력 있어갖고 자기가 예쁨 봤다, 동생 생겨서 뺏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때라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건 10년 차이 나도 셈은 내더라고요. 제 동생과 막내가 10년 차이, 아, 8년이구나. 8년 차이 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것도 그런 관계에서 애가 회복이 되면 아, 내가 누구하고의 관계에서도 이럴 수 있구나를 느끼는데 그런 거 없이 자란 애들은 그게 충격이에요. 친구한테 그런 상처를 받으면. 그렇죠.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동생, 그러니까 동생하고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다른 친구랑 친하게 되면은, 내 주변에도 그런 엄마가 하나가 나한테 상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걔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라고. 동생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하니까, 걔는 정말 힘들더라고. 사회생활에서도 이렇게 그렇죠. 나오겠지만 그래서 동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있어요. 아, 형제가 한 셋 되는 게 좋다 싶은 결론이 나더라고. 요즘에 보조금 50만 원 나오냐 그건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고 보조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보조금이 나오겠냐는 거지. 우리 때도 뭐 나오니 안 나오니 막 그랬는데 내가 저는 유사를 많이 했어요. 첫째 낳고 그래서 4년 터울이 졌는데 그게 안 됐으면 우리도 한 셋 났어. 우리 셋은 낳자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뭐 요즘 다 하나인데 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절대 반대고 셋이 힘들면 둘은 꼭 낳아야지 얘한테 좋다고 생각해요. 노산이라 노산이라도 낳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노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을 할 거잖아요. 혼자서 애가 이제 사춘기 가면 혼자서 엄마를 기다릴 거 아니에요. 애가 다 크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걔 혼자 절약하게 집에서 엄마를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도 있겠다. 맞아요. 10시, 11시까지 안 오는 부모를 혼자서 걔가 그 정박 강산에서 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엄마들이 하나만 낳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그 애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만 낳는 거는 애를 무덤으로 모는 것 같은데. 근데 옆집에 또래랑 묶어두는 거. 그게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한두 번 정도지. 결국에는 형제하고, 그러니까 사촌도, 형제와 틀려야 되나 봐. 뭐, 사촌도, 결국 사촌이야. 하나 건너, 하나 건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같이 산다 그러면 그건 또 다른 문제인데. 요즘은 개인주의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건 그 개인주의는 요즘 가족 간에도 있잖아요. 근데 가족이 아닌 사촌과 앞집 아줌마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이 모르지만 그런 사람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봐요. 만나기도 힘들고. 그래서 둘째를 가지신 우리 영희님. 사실은 그런 면도 있거든. 그래요, 맞아. 얘 하나 내가 키워보니까 내가 얘를 계속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어. 그게 스무 살까지 간다니까. 하나 나면. 진짜. 그나마 스무 살까지 가면 다행일 것 같아요. 요새라면은. 스무 살 가서 또 과연 그게 어떻게 보면 스무 살까지 그렇게 간다고 해서 그 이후까지는 내가 독립될 수 있을까? 가끔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야 혼자 내가 이제 주변에 또 그 혼자 계속 외동으로 자란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그 아이들을 자기 외동처럼 키우는 거 애가 둘인데 남하고 교류가 없어. 그러면 이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사회성이 떨어지잖아요. 이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무인도에서 사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 더불어 사는 거를 학원 가서 배울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 부모? 형제? 친척하고 배워야 되는데 친척하고의 교류가 없잖아요. 너무 바쁜 세상인데 그걸 누가 해주겠어요? 책에서? 책은 이론일 뿐이에요. 내 몸으로 부대끼고 자보고 얘기 나눠보고 해야 엮어지는 건데 그거는 돈으로 절대 살 수 없어요. 맞아요. 학원 가도 안 돼. 그러해서 찾는 게 요즘에 대안학교를 많이 찾잖아요. 왜? 그게 어렸을 때 유아기 때 형성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도 그게 안 되니까 대안학교를 찾는 거죠. 애들이 외로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저희 형제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저희 사촌들, 친척들도 있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친척들 모이고 하면 웬만하면 쫓아가요. 왜냐면 지금부터 이렇게 물론 이제 사촌이기 때문에 얼굴 알고 뭐 하지만은 신분이라는 거 사람을 자주 만나야지. 그렇죠. 신분이 생긴 아무리 친척도 만나야 돼. 아 만나야지 친척인 거고 형제도 역시나 만나야지 형제인 거지. 안 만나면 가끔 만나면 서먹서먹 하잖아요. 그렇게 자주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주는 아니고 기회가 되면 만나는 게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지금은 뭐 같이 가진 못하더라도 좀 크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사람들 특히 뭐 그래도 친척은 남보다 좀 나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그렇지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치. 애가 어리니까 뭐 이렇게 데리고 다니기도 뭐하고 아직은 근데 애 어릴 때 많이 다녀야 돼. 아니 그렇긴 하는데 그 네 다섯 달 말도 조금 안 들을 때 데리고 다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애를 낳잖아요. 뱃속에 지금 있으면 임신했을 때도 뱃속에 있는 아이 왜냐 그 생각을 내가 많이 드는 게 내가 일이 많이 앉아있는 걸로 막 10시 11시까지 야근하니까 우리 애가 뱃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지금 많이 해요. 그때는 나도 잘 그런 걸 몰랐고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둘째 때는 그냥 큰 애를 키우는 걸로 난 태교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즐기는 거 그리고 내가 엄마가 편해야 아기가 편하잖아요. 나도 애들 키우면서 우울증도 있었거든요. 그걸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우울증이더라고. 근데 엄마가 편해야 아이들이 편한데 엄마를 편하게 해주는 게 뭐 엄마 쇼핑해주 이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들을 아빠들도 많이 느껴봐야 되고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일단은 출산 준비물 한다니까 저는 아기 이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이불 필요 없어요. 아니 안 그래도 제가 지난 주말에 이것도 해야 되고 또 난 준비할 때도 되고 그래서 전혀 감이 없어갖고 일단은 백화점을 가봤어. 그래서 도대체 뭘 사야 되나요? 처음에 이렇게 했더니 딱 이런 걸 주는 거 딱 준비가 돼 있어. 출산 리스트. 리스트. 우리 때도 이거 있었어. 리스트 딱 준비했고 이거는 필수여서 체크를 이렇게 쫙 해주는 거야. 아 이거 체크, 다 체크, 필요 없고요. 체크. 다 필요 없어. 근데 가격이 장난 아니지. 돈 100만 원 들고 가도 부족하겠더라고. 나는 첫애는 뭐지 바닥에서 그냥 굴러다니면서 이 욕 깔고 잤어요. 그게 좋더라고. 둘째 때는 누가 쓰던 애기 침대를 줬는데 한 3개월 쓰고 말았어. 애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쳐다보는데 떨어지겠다 싶어서 얼른 치웠거든. 그냥 그 천, 연천 좋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떠다가 일반 요즘 팔잖아요. 요 어른용, 1인용 싱글 좀 큰 요 있잖아요. 거기에 커버 맞춰가지고 이쁜 걸로 하나 사요. 그것만 사. 그 위에 융 같은 거 있잖아. 아기 융 같은 거. 파라 융이라고 있어요. 부드러운, 부드러운 거. 어. 수건 같이 이렇게 털 있는데 약간 야, 무슨 털이 모털 같은 거. 왜 미국에도 시계 아니야 그거하고 틀려. 융이 그런 거. 융이라고 있어. 그 시장 가면 네, 그거 한 두 개에서 이렇게 그거 이렇게 깔아주고 또 애들 밑에 왜 젖지 말라 오줌 싸면 젖지 말라고 방수포? 까는 방수포 있어. 그거를 밑에 융 밑에 깔아주면 딱 좋거든요. 거기서 재워요. 그리고 애들은 돌 때까지 척추가 고루 서야 돼요. 똑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푹신푹신한 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러니까 엄마 아빠인 그러니까 저랑 신랑이 지금 침대를 쓰는데 아무 어른용 침대는 안 돼요.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그 나는 우리 할 때 그 토종으로 정말 애를 키우시는 분이 있었어. 그 책도 내시고 그랬거든요. 그 야, 유난을 떠내 그랬는데 내가 한 10년을 지나고 보니까 아 그분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 어디 계세요? 몰라. 근데 이거 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손싸게 발싸게는 한 달 정도 쓰긴 하는데 이게 애들 배냇저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 우리는 하나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베네쪼고리는 한 달 정도 입으니까 한 두 벌에서 세 벌 정도 있으면 되고 비싼 거 살 필요도 없어요. 근데 병원 가면은 기본적으로 베네쪼고리 하나 가 주니까 좋나? 우리는 우리가 베네쪼고리 갖고 갔는데 아, 요새는 병원마다 다른가 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주더라고요. 그리고 보행기 신발도 필요 없고요. 기저귀 세트도 필요 없고 근데 천 기저귀는 써주는 게 좋아. 천 기저귀. 네. 요즘은 천 기저귀를 아주 간편하게 나오잖아요. 땅포기적이라고 해요. 어, 그런 식으로. 그런 거 쓰든가 아니면 세탁기를 돌려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삶고 세탁기를 돌려.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청기적이 썼어요. 근데 그거 다 감당 못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섞어 써야 되지 않나, 일회용, 일회용이랑? 바깥에 나갈 때 일회용 쓰고. 앞으로 얘네들이, 그러니까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인이 받는 일회용의 피폭되는 양하고 애들이 일회용에 피폭되는 양은 애들이 몸이 작잖아요. 성인보다 10배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물이 이만한 대접에 있는 물하고 컵에 있는 물에 방울 한 방울에 아니, 그 기저귀를 피폭이라는 그 그런 단어를 이용하시는 물감에 이렇게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원자폭탄이야. 이게 퍼지는 거를 흡수되는 걸 봐요. 이게 대접에 있는 건 어른이고 컵은 애들이야. 애들은 진하죠 색깔이. 똑같다고 봐요. 근데 그 생각을 해야 돼. 아토피 거저 생기는 거 아니고요. 애들 비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레르기 그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니야. 그게 다 기저귀. 그게 다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엄마가 지금 임신했지만 지금 우리 생활에서 일회용 용품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그게 애들이 태아가 느끼는 거는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걸 이미 뱃속에서 다 받았는데 태어났는데 또 다 일회용품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힘들죠. 그러니까 얼굴에 이런 데 몸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엄마가 편해지면 애가 힘들어진다고 보면 딱 맞아 답은. 근데 나도 아유 뭐 주변에서 왜 청기저기 써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꼭 써줘야 되는 건 있다고 봐요. 애들한테도 그게 애들한테도 예의인 것 같아. 나 편하자고 쓰는 건 일회용 그 기저귀는 어디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써야 돼. 근데 밤에는 쓸 수 있잖아요. 집에 엄마가 있을 때는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돌려 그냥 소변 그냥 애에게 똥 싼 거는 비누칠에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뜨거운 물에 빨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난 뜨거운 물에 다 빨았어. 그리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삶아주고. 그건 어떻게 그러니까 애가 싸면은 그 위에 건더기는 버리고 비누칠을 해놔서 비누칠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빨아서 말려요? 그러니까 그냥 좀 모아놔요. 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뜨거운 물에 이중 빨래를 한다는 얘기구나. 그래갖고 애들 애 거만 모아서 기저귀만 빠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일주일치를 하려고 아니 하루 엄청? 매일 조금씩 더 소량으로 돌리면 돼요. 이것도 모이면 썩잖아. 그러니까 매일 두세 개 나오면 돌려 그냥 세탁기 돌리면 되지 뭐 손으로 빨아. 참 옛날식으로 하셨네. 근데 그게 좋아요. 좋지. 그게 네. 좋긴 좋죠. 난 이번에 백화점 가서 기저귀도 있나요? 하고 또 10개씩 쫙쫙 잘라가지고 포장 딱. 우리 때는 기저귀 다 옛날식으로 이렇게 했잖아. 근데 요즘 다 나오잖아. 네. 근데 그게 이제 딱딱 접혀가지고 포장 딱. 네모나게. 10개씩. 네. 10개씩 딱 있더라고요. 그게 58,000원. 딱 내가 그걸 들었더니 같이 간 친구가 야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일회용 써 막 이러면서 이거 못해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일회용을 안 쓸 수는 없어요. 두 개 겸비해서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집에 있을 때만큼은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이걸 다 이렇게 좀 도시는 뭐예요? 도시는? 애들 신발이겠죠 뭐. 도시 양말이나 신고 그러면 될 텐데 뭐. 이거 백화점에 살 필요 없고 아,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알아보러 간 거고. 할인 매장 가면 좀 싸고. 예, 우리 동네 아울렛에 갔더니 딱 한 반값 정도 되겠더라고. 가재 손수건은 있어야 되고. 손수건은 진짜 많이 필요해. 가재 손수건. 손수건 많이, 한, 여기 몇, 한, 30, 40장? 그거 있어야 돼. 가재 손수건 어디서 사? 어? 가면 다 있어, 사는데가. 할인 매장 같은 데 가면. 예, 아울렛 이게, 가니까, 예, 가격이 한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좁쌀 베개는 우리도 샀었어. 짱구 베개. 좁쌀 베개는 뭐예요? 라텍스 베개 뭐예요? 애들 게 있어요? 요새 뭐 이제 새로 나왔나 보지. 좁쌀 베개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쓰던 베개 같은 거지. 짱구 베개는 좁쌀 베개 왜 필요하냐면 애들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우리 천 우리 보통 우리 스폰지가 베개잖아. 베개가 열이 방출이 안 돼요. 좁쌀 베개는 좁쌀 베개는 안에 좁쌀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 내가 애 키우면서 야 소년들의 지혜가 참 좋다라고 느끼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옛날식으로 키우는 게 조금 좋긴 좋아요. 그래서 애들을 뭐 옛날 어른들 막 겨울 되면 춥다 춥다 막 뒤집어 씌우는데 애들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적당히 씌워야 되는데 아, 정당 월급 내가 요새 덥게 느끼는 게 애가 속에서 열이 2인분이잖아 2인분 2인분이니까 덥지. 그건 이제 그런 거고 애들 이제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너무 싸니까 여기 얼굴이 태열이 올라가요. 태열이 올라와. 그럼 그게 아토피로가. 그 아토피로 진행이 돼. 그래서 약간 춥게 하는 게 좋다. 춥다는 춥다기보다 좀 시원하게. 시원하게. 너무 이렇게 감싸. 특히 이제 그 애들 이불이 필요 없는 게 이렇게 두꺼운 이불을 덮겠냐고 애들이 지금 옛날식도 아니고 보온도 보일러도 잘 되고 그러는데 이거 필요 없고요. 그 저기 뭐지 우리 수영장에 가면 넓은 수건 있잖아. 그 수건 한 두세 장 있으면 그걸 끝이야. 그리고 애들이 조그만 때는 잘 때 이불 차잖아요. 그러면은 수건 있잖아요. 우리 쓰는 수건 있죠. 그거를 여기다 해가지고 이렇게 끈 하나에서 이렇게 묶어주면 이불 되잖아. 아 배에다만 수건을 네. 묶어서. 왜냐면 애들은 열이 많기 때문에 배앓이만 안 하면 되거든요. 애들은 특히 배를 따 어른도 마찬가지인데 이 이불을 차면은 결국 배가 차오기 때문에 배탈이 난다고 그래서 배는 따뜻하게. 다른 데는 손발은 좀 시원하게 해주는데 애들이 체온 조절하는 게 손, 발, 얼굴. 그러니까는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더신이니 신발이니 이런 거는 필요 없고 안 씌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손으로 이제 뭐 긁으니까 씌워주는 거 아닌가? 아 긁으면 좀 어때? 애들은 이게 있지 상처가 나도 회복력이 어른보다 훨씬 좋은 흉터 별로 안 생겨요. 그 저기 뭐지? 애기 때 이게 해주는 거는 손톱이 이게 날카로우니까 해주는 거지. 평생 가야 상처 하나 안 나고 하겠어요. 커봐. 중고등학교 가서 싸워봐요. 상처 안 나겠어요? 그때 가는 상처가 더 큰 거예요. 금방 울어. 너무 상처 회복력이 좋아요. 애들은. 세포 재생력 최고겠지. 대신에. 우리와 다르겠지. 그 대신에 이제 그 아기 때 손톱은 좀 잘 잘라줘야 돼요. 손톱 정리하는 가위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줬어요. 저희는 그때 산 가위를 지금도 잘라줍니다. 그래요? 좀 크면 손톱 저기에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틀리는데 손이 아직도 작아서 이제 저희는 그걸로 아기 때 한 걸로 지금도 계속 잘라줘요. 우리 그거 썼어요. 그리고 손톱 소지할 때 쓰는 가위지 그걸 썼어요. 그러다 그거 쓰다가 어디 육아용품 뭐 하는 아 그거다 이게 우리 때는 분유에서 샘플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썼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게 하나 달랑 달려왔어. 그런 샘플 없던데. 그걸로 저는 거의 샘플로 키웠어요. 요새는 저희도 분유를 많이 내했거든요. 모유가 안 나와서. 근데 그런 샘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우리 때도 왜 미국 수입 직수입 분유 있잖아요. 그거 쓰는 엄마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쓰는 엄마 알고 좀 이따 거기에서 무슨 성분 검출 그래가지고 우리 다 웃었잖아. 우리 때부터 미국에서 애 미국 국적 만든다고 미국에서 네, 나오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그치. 원정 출산. 네, 원정 출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나는 애들 사춘기라고 생각해, 사춘기. 그때는 정말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사실. 신경도 제일 많이 써야 되고. 근데 이제 엄마들이 모든 게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초등학교 한 저학년까지 집중하고, 그 다음 이제, 이제 슬서히 놓는 거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때는 정말, 그때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지를 쳐야 되잖아, 이때는. 여기는 이제 뿔려야 되는 시기고, 여기는 가지를 쳐야 되는데, 가지를, 그냥 무성하게 두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친정 어머님 계시면 어머니하고 어머니나 시어머니나 상의를 해서 바지를 쳐요. 이것도 바지를 치고 애 키워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을 물어봐서 다 해. 빌릴 수 있으면 빌려. 보행기 한두 달밖에 안 타요. 모빌은 엄마가 만들어줘도 돼. 엄마 아빠가 둘이 앉아서 만들어. 모빌 한 달만 걸려 있으면 한 2, 3개월 되면 뭐 쳐다도 안 봐. 아 저거 뭐야. 요즘에 엄마 아빠가 만드는 모빌 인터넷에 되게 많죠. 나 그거 보고 산후조리원에 갔더니 교육과정에 모빌 만들기 있습니다. 모빌 이거 밑에 이게 뭐 재활용품 해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두세 개 만들어봐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뭐지? 아기띠 이건 있어야지. 앞에 하는 거 하나 포대기 정말 좋아요. 포대기 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 외국용 포대기보다 우리나라 포대기가 최고야. 그게 일단 휴대하기도 편하고 그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꽉 조이니까 애도 답답해하고 물론 이제 버르면 애 데리고 다니는데 편하긴 하는데 특히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애기 뛰기가 사실 편해요. 근데 애기 포대기를 타고 다니기는 좀 창피하지. 솔직한 얘기를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애기 뛰는 아빠가 애를 데리고 다니는 편하나 저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좀 답답한 애가 좀 이렇게 활동성 떨어지고 그런 면은 좀 있대. 나는 우연히 봤는데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우리나라 포대기가 해외에서 성풍적인 인기를 받으면서 팔리고 있더라고.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포대기 정말 좋아요. 포대기 왜냐하면 애랑 대화하면서 일을 하잖아. 뒤에 애를 하고 또는 앞으로 돌려서 우유도 먹이고. 맞아요. 그 포대기가 가능한 게 저도 옛날 지금 생각해보면은 옛날 우리 포대기는 이렇게 하다가 엄마가 아, 또 쑥 돌리고 앞으로 쑥 와. 그럼 여기 앉아서 이유식도 먹고 우유 먹고 다시 쭉 돌리고 엄마 일하고 엄마랑 일하면서 얘기하고 얼마나 애하고 교감하기가 편한데.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애기띠는 그게 안 되잖아. 사뭇대지. 아울렛에 갔더니 포대기가 있길래 요즘도 포대기가 나오네 했더니 외국에서 더 쓴다니까 지금. 이유가 있었구나. 키워보니까 할머니들은 포대기를 선호해요. 근데 이제 요새 엄마 아빠들은 폼이 안 나거든. 그거 안 써. 근데 솔직히 인정하면 그걸 안 써. 근데 외국에서 지금 포대기 열풍이 불고 있어요. 왜? 너무 좋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애 키우는 방식, 옛날 방식을 많이 따라, 애들, 그러니까 내 친구 하나도 애를 딱 태어났는데,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애, 낮잠 시간이야. 애를 방에 혼자 두고 나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너 왜 나오니? 그랬더니, 외국처럼 키워야 돼. 그거 절대 아니거든. 지금 외국 애들이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잔다잖아요. 네, 맞아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 우린 아직도 같이 자요.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중학생인 애도 가끔 와서 자요. 가끔은 괜찮지. 우리 중학교 1학년까지 같이 잤어요. 이게 살을 부비굽고 사는 게 사실은 그게 더 정서적으로 좋대. 물론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정서적으로는 그게 안정적으로 좋은 거래. 그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이 엄마가 애를 둘을 키우는데 첫 애를 낳고는 일을 하니까 이제 맡긴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해서 둘째는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키운 거지. 첫 애는 남의 자식 같아. 정이 안 간대. 둘째는 내가 데리고 자니까 자기가 키우니까 둘째는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서 애를 맡기더라도 잠은 엄마랑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산후조리원 가지 마. 안 되면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때 지금도 난 생각이 나거든요. 병원에서 나와서 우리 애를 옆에 눕혀놓고 너무 이뻐서 걔를 계속 쳐다봤거든.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근데 그 이쁜 애를 산후조리원에 거기 병실 같은 데다 눕혀놓고 엄마가 잠이 오겠어요? 따로 같이 방에 있는 데도 많긴 하지만 목욕 그 얼마나 야리야리한 그 애 팔다리 씻겨보는 것도 그 언제 하겠어요 경험을. 그때 아니면 내가 내 자식 태어나서 와갖고 그 조그만 아기를 엄마가 닦이고 아빠가 그 언제 경험을 해 그거를. 산후조리원에 다 시켜주는데 한 달 지나서 애가 얼마나 많이 컸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이 저렇게 잡히신 거지. 그런 얘기를 우리 애가 좀 사춘기 때 바당다운 그거를 앉아서 얘기를 해주면 참 많이 틀려요. 그럴 때 얘기를 해줘. 그러면은 그게 많이 애들한테 잘못 되더라고. 아, 나 산후조리원 한 달 동안 너 거기 있었다? 그러면은 할 얘기가 없잖아. 아, 그러니까 엄마가 미리 일부러 이제 고생을 좀 해놓고 그걸 나중에 사춘기 때. 아니 고생이라기보다는 애하고 교감을 하는 거지. 아. 그때 시절은 애들은 절대 기억하지 못해요. 교감할 수도 없어요. 그치. 요즘은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니까 찍을진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게 막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큰 애 때는 못 찍고 작은 애도 한 4년 돼서 4살 그때 찍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때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 신랑한테 하는 말이 우리 딸내미가 아빠를 찾는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 간혹 하거든요. 근데 애기들 그 갓 태어난 그 한 달은 그때 지나면 절대 오지 않아요. 맞아. 아빠가 그 막 물에 떨어뜨리고 부서질 것 같은 애기를 언제 다시 시켜보겠어. 그때 아니면 예로 우리 큰애 때는 정말 옛날 그 안 좋은 분위기로 애를 낳았어요. 초대 때 난 그 분만 진통실에서 난 죽는 줄 알았어. 너무 화장실도 가야 돼. 아무도 없는 거야. 막 울고 싶을 정도로. 근데 둘째 때는 너무 분위기가 반전이 돼가지고 진통실에 남편도 있고 너무 좋은 거야. 오, 애기 퇴출도 다 잘할 수가 있대 아빠가. 근데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그걸 내가 왜 자르는데? 내가 그걸 왜 해야 되는데? 막 그랬거든요. 결국은 자르고 나서 하는 말이 틀리대요. 얘를 보는 그 시각하고 얘를 보는 시각이 그렇지. 틀리대요. 자기가 교감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자기 뱃속 아니니까. 그런데 그 조그만 애기 딱 요만하잖아. 얘를 시켜보는 그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거를 글로 써놓으면 얘한테는 자산이지 그게. 그거보다 더 큰 자산이 있는데 1억 2억 주는 것보다. 이게 아줌마가 체크해준 거예요. 뭐 사야 되냐 했더니 분유 케이스는 있어야 되고요. 분유 케이스. 젖병을 쓸 거면 젖병 케이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소독 나는 소독기 별로 안 쓰고 그냥 큰 냄비에다 삶았어요. 보통 그랬죠. 젖병 브러쉬도 있어야 되고 젖병 집게 이유식 세트는 없어도 되고 조리기 세트는 뭐야?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되는. 자기들이 파는 거 목록 다 해놨겠지. 주스컵도 없어도 되고 주스컵도 한 3살, 4살 되면은 엄마 나 저 컵 이게 나오거든요. 지가 원하는 캐릭터에 그거를 하면 되지. 지금 사서 주스컵 줄 필요도 없고 주스 줘서 좋은 거 하나도 없고. 아직 주스는 주지 말라고 하네요. 수유 쿠션은 모르겠고 모유 패드도 모르겠습니다. 모유 패드는 여기 이거 하는 거면 사고 모유를 먹이세요. 우리 애는 둘째를 모유를 먹인 적을 했는데 병원에서 있다 나왔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젖을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분유를 줬잖아요. 그래서 굶겼어. 와서 한 이틀인가 3일을 굶겼는데 고집이 그렇게 세. 안 먹는 거야. 한번 분유 맛을 보고. 내가 지금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왜 그랬냐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금에도 탈수 되기 직전까지 굶겨서 분유를 모유를 먹이던 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애는 평생 그거를 접해볼 수가 없어요. 유치기로 짜서 한 이틀 정도는 먹었는데 그게 다야. 근데 엄마 젖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요. 평생을 우유를 먹고 살 텐데 고식이 1년 빼면은 먹겠어요? 그때 실수한 게 뭐냐면 그때 병원도 실수한 거지만 낳자마자 젖을 절대 안 물리고 그냥 가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낳자마자 젖을 물려주잖아요. 무조건 물려요. 그때 만약에 이 모유가 아니라 분유를 먹기 시작하면은 이게 끝난 거야. 게임 끝이야. 게임 끝. 그게 순간인데 순간 판단 장애라면은. 그리고 그 보고서에 보면 애가 뱃속에서 있다가 나와서 3일을 굶어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병원에 절대 분유 먹이지 말라고 내가 가서 전 물린다고 얘기를 하면 그거 들어줄 거야 요즘 시대에는. 특히 그거는 우리가 깜빡 얘기를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지금 애 낳으러 가는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 근데 그 순간에 그걸 체크를 해서 반지 얘기를 하고 난 특히 이제 남편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남편한테 그걸 인지를 시켜줘야 돼. 이 감독은 애기 태출 잘랐어? 이제 신유는 게 이제 제왕만 제왕절개면은 못 자르는구나. 근데 이것은 시켜주더라고. 꺼내서 한번 자르는구나고. 아 그러면은 수술실에 들어갔어? 수술실 완전 수술실 아니고 아 밖에서 봤어. 아, 나와서 왜냐면 길게 자른 다음에 한번 자르게 해주는 거죠. 우리는 먼저 자르고 의사가 한번 더 자르고. 자연분만은 이제 가서 요새는 자연분만을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같이 들어갔다가 수술실 갈 때 바로 앞에까지 들어갔지. 근데 안 되겠다 싶었는데 수술실 들어갔을 때는 나는 밖에 기다리고 수술. 아 그럼 원래 자연분만 시도할 때도 방에는 같이 안 들어갔던 거야? 아니 같이 있었다가. 아 같이 있었다가 밖에 같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술실 들어가 말하지 나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분만실에서 밖에서 대기를 했다고? 그럼 같이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낳는 걸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니 왜냐면은 촉진제를 우리 맞고 들어갔거든. 밖에 대기하고 있거든. 바로 분만실 들어가진 않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밖에서 대기하다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분만실 들어가는데 거기서 안 된다 그러면 수술하고 들어가지. 두 개 틀려. 그러면 용품은 일단 무지복 있어야 되고. 무지복은 없어도 되고. 왜 11월에 날 거잖아요. 네. 11월에 나면 겨울 내에 애 데리고 어디 갈 데 있어 없어요? 있겠어요. 없으면 이불을 싸서 다니면 되지. 무지복. 무지복은 무지복에 내복 입고 더 뒤집어 씌우는 거. 밖에 나가면 추우니까. 추우니까. 한겨울이니까 우지복은 별로 필요 없어. 왜냐 이 우지복이 왜 나쁘냐면 얘가 금방 크잖아요. 한때야 정말 차라리 위아래 떨어진 걸 크게 입혀서 이렇게 애들은 그래도 금방 크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걔네 쪽으로도 뭐 처음에만. 아니 근데 우지복은 낳는 시기에 맞춰서 지금 봄에 태어나서 지금이 막 밖에 나갈 활동이 많아. 엄마 아빠도 어디 데리고 갈 게 많으면 7, 8개월 정도 되면 우지복이 필요해. 근데 11월에 태어나서 봄이 돼야 애가 밖에 나가는데 우지복은 필요 없어. 계절적인 걸 고려를 해야 되고 배내 쪽으로만 있으면 그리고 내이 그러니까 있으면 봄에, 되고 봄에 태어난 애기들은 우지복을 사서 같이 입혀갖고 왜냐면 나갈 때 그때 있고. 되면 7, 8개월 연결돼서 엄마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데 매달고 나는 우리 신랑 잠바를 입었어요. 그럼 애가 폭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애기 띠를 맬 때를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복이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이게 왜 어떤 때 필요한 걸 고민해야 돼. 그냥 당연히 사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시점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 고민해야 돼. 배내 쪽으로만 사면 되네. 우주는 그 뭐냐면은 아니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거야. 나같이 겨울에 가을 겨울에는 이제 보통 집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주복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근데 그때도 나갈 때면은 뭐 이게 겉싸개 속싸개 있잖아 그걸로 하고 봄에 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애를 좀 밖에 뭐 많이 나갈 상황이 생길 것 같은 상황이다라면 우주복이 그때 필요하고 근데 봄에는 우주복을 별로 입을 일이 없어. 근데 그것도 이제 나가는 것도 그냥 집 앞에 산책 나가는 거냐 멀리 나가는 걸 생각하는 게 차로 가느냐 아니냐 또 틀려. 근데 이제 요즘은 다 차로 움직이니까 굳이 우지복이 필요 없고 우지복은 우리 시대에 나는 차를 안 갖고 버스 타고 다녔으니까 우지복을 입고 그거를 입었는데 나는 우지복도 누가 준 거 아니면 안 샀거든요. 왜냐하면 한 달 지나면 작아. 애들이 발육이 좋은 애들은 한 달 지나면 그냥 좋아해야 돼. 아울렛 가서 베네 쪼고리만 사면 되겠네 나는. 그리고 필요하면은 바로 가서 사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저귀 같은 것 좀 준비하고. 근데 이 신생아 모자는 필요하대요? 아줌마가 체크하려다 말았네요. 근데 애들은 머리로 체온 조절을 하잖아요. 몸이 뜨거우면 머리로 체온 조절하는데 위 맞고 양말 신겨놓고 여기 하면 걔는 체온 조절을 어디로 해. 겨울도 애들은 체온 조절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 애들은 너무 뜨뜻하게 크기 때문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밖에 나갈 때는 가끔씩은 이렇게 얘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애들이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는 모자를 쓰면 벗어. 맞아. 답답하니까. 네, 맞아. 대부분. 습관이 모자는 안 사도 되고 선물로 또 들어와. 선물로 많이 받아. 그리고 뭐 모자가 이렇게 쌓여서 안 쓰고 버리는 것도 되게 많아요. 소싸개, 겉싸개도. 겉싸개도 지금 여기 내가 여기 돌아보니까 겉싸개가 따로 나온 데도 있고, 또 겉싸개를 그냥 이불을 얇게 이렇게 된 이불이 있었고, 이불 겸 같이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불하고 요를 사가지고 요 몇 번 쓰고 이불은 남 주고 애나는 이거 요를 써라 그러고 주고 겉싸개를 이불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특히 또 겨울이고 하니까 그리고 겉싸개를. 그리고 우리는 그 수영장 타올 그거를 다섯 여섯 일곱 살까지 썼어요. 지금도 써 가끔 여름에. 물 작은 애. 방수요는 아까 좀 필요하다고. 네, 방수요는 한 두 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커서 쉬 가릴 때. 우리는 안 했는데 필요하더라. 어제도 쉬 해가지고 이불에 얼룩지는 거지 뭐. 키 씌워서 내보내야지. 아, 그런 거 하지 말래. 재밌어. 우리 애는 했어요. 큰애. 근데 재밌대. 모기장도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그냥 모기장 안 했어요. 나 모기장 샀는데 거의 안 쓰더라고. 모기장에서 굴르면 모기장이랑 같이 굴러가. 그 맞게 한 것 같아요. 누가 선물해 준다고 그러면 포대기는 있어야 되고 아기 띠도 있어. 두 개는 있어야 되고 보행기나 카시트 유모차는 있어야 돼요. 카시트도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썼냐면 누가 쓰던 거 받았는데 카시트도 되고 흔들 침대가 되는 게 있어요. 겸용으로 되는 게 있어. 그걸 있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누가 줘서 큰애 때 그거를 들고 우리 시댁이 지방이라 유모차 유모차가 아니고 거기에 애를 태워서 들고 다녔다고. 들고 다니면서 아, 바구니 같은 거. 네, 네. 그게 흔들 침대하고 카시트, 그러니까 이제 12개월 미만으로 쓸 수 있는 카시트랑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사고 그 다음에 카시트를 좀 클 때까지 쓸 수 있는 거를 사면은 조금 절약이 되지. 이거를 좀 지혜롭게 하면 그런 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 유모차는 큰 거 사면 안 돼요. 유모차에 엄마가 치여요.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네. 왜냐면은 유모차는 차에 맨날 실어 다닐 수가 없거든. 쉽게 강릉 앞을 가고 내가 어떤 때는 애가 조금 크면은 유모차를 내가 어떻게든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크면은. 그리고 백화점을 가도 유모차 대여해주고 어디 가도 유모차가 다 되게 하고 있는데 왜 큰 유모차를 끌고 오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고. 그러니까 애가 걷기 시작하면 애도 많이 사지 발달을 해야지 머리가 좋아지거든. 근데 그 걷는 애를 다 유모차 데리고 와서 그 유모차를 다 끌고 다니고 백화점에도 유모차가 있고 놀이공원을 가도 있어요. 걸어가서 거기서 유모차를 정 필요하면 애가 잔다 그러면 유모차 빌려서 재우면 되고. 엄마들이 착각하는 게 애들이 막 아장아장 걷는데 유모차를 태워요. 왜? 피곤하니까. 엄마가 피곤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유모차 자랑을 하기 위해서 큰 걸 끌고 와서 엘리베이터에 있는 사람들한테 민폐를 주는 거야. 막 발도 찢기고. 난 그거는 정반대라고 생각해. 유모차는 엄마가 운전할 수 있는 정도. 엄마가 작으면 유모차도 작아야 돼. 근데 엄마는 작으면서 유모차 큰 거 해갖고 엘리베이터에 이 사람 찢기고 저 카시트 같아. 아니 카시트가 아니고 저기 뭐지 마트에 있는 그거 캐리어. 난 너무 위협을 주는 거야.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12개월 미만에는 우리 애는 거의 안 탔어요. 잘 때만 잠깐잠깐 탔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12개월 지나서 왜 이동용으로 이제 간단히 접어서 차에 싣는 그거 많이 탔어. 그게 가장 많이 타요. 근데 그때 우리는 3만원짜리 타서 한 5, 6살까지 탔어. 3만원짜리로. 완전 뽑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있는데 왜 300만원짜리로 하냐. 그거는 3만원짜리 하도 왜 300만원. 지금 그런 거 싸고 좋은 거 우리나라 얼마나 기술이 좋아서 지금은 더 많잖아요. 그런 거 많은데 300만원짜리 그거를 저축을 해갖고 10년 동안 불리면 몇천이 되거든요. 뭐 중고등학교 가면 다 씁니다. 그때 가면 애들이 메이커에 눈뜨기 때문에 엄마 이거 사줘 그러거든요. 근데 초등학교까지도 애들이 메이커에 없어요. 그냥 물려 입고 뭐 하고 하면서 이거 누가 입었다 누가 하면 이게 그걸로도 애들이 교류가 되거든요. 절대 애들이 물려 입었다고 해서 애들이 하층 계류가 층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환경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애들한테 더 좋아요. 물려 쓰는 게. 물려 쓸 수 없는 거 젖꼭지 그죠? 젖병 이런 걸 사야지. 옷은 물려 써도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2, 3개월마다 많이 크거든요. 그리고 엎어지면 찢어져요. 남자애들은. 그럴 때 사면 되지. 무슨, 그리고 자주 사야 되는데 무슨 금방금방 크는 애를 3, 40만원짜리 사가지고, 아, 누구 밀려주고,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그걸 다 저축했다가. 그, 벼룩시장 그 한. 그래도 내가 우리도 그랬어. 그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봐줘야 거기서 애들까지 맞는 거지. 그리고 조그만 애기들은 아울렛 가면 3, 4천원짜리 많거든요. 난 그런 거 많이 사서 입혔어요. 그런 거 입고 그냥 버려도 되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애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그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그때 돈 써도 늦지 않으니까 이때는 안 쓰고 책 같은 거 여기 교구 같은 것도 많이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흙놀이 많이 하고 초록을 많이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교구 많이 했다고 노화 머리 좋아지는 거 아니고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중고등학교 가면 답이 다 나와요. 어차피 공부하려는 공부하고 안 하려는 안 하거든. 오히려 걔 적성을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놀이를 많이 하는 게 그게 가장 애도 행복하고 엄마도 행복하고 서로에게 의미인 것 같아요. 고급 있기에 나는 안 샀어요. 내가 입으로 빨았어. 네, 그거 필요 없더라고. 우리도 샀는데 필요 없어. 그리고 목욕시킬 때 깨끗한 물로 코 속에 한두 방울 넣잖아요. 그러면 그게 목욕 다 할 때쯤 되면 땀이 나니까 애가 코로 나와요. 근데 왜 코 풀는 거를 못하니까 이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코가 저기 그 시키다 코가 막히잖아. 감기 걸려서 막혔을 때 애는 지금 못 풀거든. 물 흘려야 되는데 그걸 어쨌든 이게 코가 뚫려야지 숨도 쉬기도 편하고 그런데 이게 막혀서 그런 거야. 그럴 때 목욕할 때 그렇게 해서 어른들도 있잖아. 샤워할 때 코 속에 물 넣어주면 좋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렇게 해주고 그래도 감기가 심하면 나는 코 이렇게 살짝 닦고 내가 빨았어. 그러면 그 안에 코딱지 막힌 거 쭉 나오거든요. 그럼 닦아주면 되고. 그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애기 내 자식이 때문에 괜찮아. 모유를 먹이는 엄마들은 모유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요. 네, 맞아요. 그런 코 속에. 네. 옛날에 우리 엄마들은 네. 그렇게 했대.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코를 뺐대요. 네. 얼마나 좋아. 모유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는. 좀 그런 좀 재래식으로 키우는 게 좋아요. 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그렇다 그러면은 식염 살짝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도 식염수 괜찮아. 나는 우리 애 좀 커서는 코가 이제 막히면 애가 어느 정도 크면 빨 수 없는 시기가 와. 그러면은 그 식염수로 해도 좋은데 난 소금물 애를 약간 미지근하게 해가지고 짜지 않을 정도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면봉에 적셔서 코를 이렇게 닦아줘요. 그렇게 많이 해서 코를 빼냈거든. 그 얘기 우리 애들이 아직도 해. 안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왜 애기 약병 있잖아요. 약병에 넣어서 한두 방울 넣어줘요. 그럼 그게 풀면 저절로 나와. 그러면 코가 안 막히지. 맞아. 아니, 저도 거의 그런 식으로. 그 약병의 활용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안 버리는 게 좋아. 애를 키울 때 애가 많이 체액 토하기도 우리 큰애는 안 먹었지. 주째애는 너무 잘 먹어요. 먹고 그럭저럭하면서 토하는 거야. 아주 분수를 뿜어요. 한 병을 다 토해. 그러면 이제 막 또 닦고 이불 빨래를 두세 번씩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애들은 토해요. 그게 돌 때까지도 토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토하면 토하는 애들은 위가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미음 같은 거 있죠. 쌀 몇 알 넣고 물을 끓여서 그 물에 분유를 타서 먹이고 그러면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응급실에 되게 많이 갔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갈 일이 별로 없어요. 응급실에 갈 필요가 없어. 돈만 많이 나오고 오히려 옛날 할머니 썼던 할머니들이 썼던 그런 것들이 애한테 많이 맞더라고. 우리도 숱하게 갔습니다. 무슨 왜 응급실에 안 갔어? 애가 뭐 건강한 것도 있겠지만은 잠깐만 우리 생각해보자고 이게 응급실 갈 상황이니까 가봐야 대기하고 그럴 것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해결했으면 해결하자. 돈 아까워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병원 간다고 해서 응급실 간다고 해서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도 많고 기다리는 것도 않는 것도 있는데 굳이 뭐 병원 간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 그러려면 집에서 최대한 열을 식히는 병원 간다고 해서 열을 식히지 않아. 어차피 병원 가도 애 벗겨놓고 미지근한 물로 계속 이렇게 수건에 대가고 닦아줘. 그러니까 그러면 집에서 해 먹는 거 못 챙겨서 차라리 집에서 편하게 애 내가 물을 그리고 식혀놓고. 나는 관장도 했어요. 똥을 일주일 동안 안 나와도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이제 그 규칙적으로만 놓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베이비 오일을 면봉에 묻혀서 똥꼬리를 이렇게 하면 똥이 나와요. 근데 어차피 병원 가서 똥 안 나온다 병원 가면 관장에 약 먹여서. 그렇죠. 예, 집에서 이렇게 하면 애가 그럼 똥이 안 나온다. 한, 지켜봤는데, 한 일주일이 됐는데도 안 나온다. 일주일이 넘어가면 애가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넣어도 되니까, 같은 시간에 관장을 해주면 그게 한 서너 번만 하면 그게 익숙해지면 똥이 계속 나와요. 관장이라는 게 뭐 약 먹이는 게 아니고 집에서. 베이비 오일에, 베이비 오일에, 면봉에 베이비 오일에서 똥꼴을 이렇게 하면 똥꼬가 이게 이제 걔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느끼니까 그게 똥이 나와요. 난 별거 다 했어요. 관장이라는 게 약 먹이나 했으니. 관장이 그 병원에 가면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약이 또 있어. 그거보다 그냥 베이비 오일을 해갖고 이렇게 하면 그게 나와. 애들은 약을 별로 안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구나. 어쨌든 얘기 듣고 나니까 정리가 되네. 아, 이 리스트가 뭐 한 몇십 개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다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딱 지금 들으니까 나 같은 경우는 베네쪼골이랑 네이랑 기저귀, 속삭에 겉삭에 방수요, 젖병, 분유 케이스, 만 사면 되네. 젖병도 이제 이게 내가 모유를 먹인다고 생각할 때는. 젖병이 필요 없지. 필요 없는데. 이제 분유를 먹일 때. 분유 먹일 때. 그리고 또 이제 혹시 이제 일을 한다고 해서 나와서 이제 할 때는 이제 어느 순간에 그 오유가 계속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분유병이나 젖병이. 아니 근데 이쪽은 되게 자유롭잖아요. 투자 가능하고. 네. 그러면은. 아, 그리고 저기 젖병도 요즘에는 이렇게 빨기 어려운 젖병이 나오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애가 잘 빨, 나는 우리 딱 그거 뭐 누구 젖병부터 해가지고 별개밖에 다 필요 없어요. 애가 그냥 빨아서 편하면 돼. 잘 먹고. 잘 먹고. 근데 노리개 젖꼭지는 하나 있는 게 좋고, 모유를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는 큰 애는 그냥 처음부터 줬어요. 노리개, 공갈이 젖꼭지를. 근데 걔는 한 3개월을 힘을 빨더니 뱉어버리고 안 빨더라고. 그건 안 줬는데. 근데 그게 왜냐하면 나는 분유를 먹였잖아요. 분유 먹는 애들이 빠는 욕구가 적어요. 빠는 욕구가 그거를 다 느껴야지 애들 머리가 좋아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줬어요. 왜? 손가락 빠는 것보다 나니까. 줬는데 그걸로 3개월을 정말 정신없이 빨더라고. 그러더니 3개월 지나니까 탁 뱉더니 그 다음에는 넣어줘도 안 빨아. 그렇죠. 예, 그리고 둘째는 똑같이 했는데 얘는 한 6개월 빨더니 안 빨아. 대신 손가락을 빨더라고. 애들마다 차이는 있어요. 근데 빠는 욕구를 젖으로 빨거나 아니면 젖을 만질 수 있게 해주거나 해서 그걸 욕구를 채워주지 않을 거면 노리개 젖꼭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빠는 욕구를 정말 잘 채워줘야 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우리 잘 때도 주고 하는 것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때도 막 그건 지저분해 막 이런 계리가 되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친정엄마하고 이게 많았는데 다 키우고 보니까 그게 다 이유가 있고 아이들의 정서에 참 많은 영향을 주는구나를 깨닫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용품에 집중하지 말고 용품 가격에 집중하지 말고 아이를 낳을 거에 대해서 내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뭐 서양식도 좋고 무순식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아이와 교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눈높이를 아이한테 맞추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좋다. 가장 원론적이면서 핵심적인 말이네. 좋은 말씀입니다. 거의 막 아이 키우는 데 대한 철학을 갖추신 분이야. 아니 왜냐하면 나도 애들 키우면서 남들 하고 싶은 거 많이 해보고 싶고 해서 따라한 것도 있는데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니더라고. 나중에 후회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경험을 우리가 좀 듣는 게 중요하지. 운동 많이 해요? 잘 안 해요? 운동을 많이 하고 애기 낳으러 가기 전 이제 한 막달쯤부터는 이렇게 우리 요거 할 때 다리 이렇게 벌리고 당겨서 밑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자세. 그거를 많이 하고 옛날 그 내가 둘째 날 때 첫째 때는 나도 직장 생활에서 그런 걸 몰랐는데 둘째 날 때는 그러더라고. 옛날에 우리나라는 이제 밑에 아궁이에 불을 댔잖아요. 그 불 때는 자세가 가장 좋대요. 그런 자세를 많이 하고 많이 걷고 하면 정말 많이 나, 금방 나. 둘째 때는 둘째기도 했지만 내가 우리 큰애를 많이 때문에 많이 걸었어요. 근데 이제 애가 나올 때는 됐는데 진통이 안 오네. 근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진통이 왔어. 그래서 내가 병원 가야지 짐 싸고 샤워를 싹 했는데 진통이 안 오는 거야. 신랑이 한 12시 넘어서 왔는데 병원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1시 넘어서 언니네 집에 큰애를 맡기고 2시에 병원을 갔거든요. 한 55분 만에 두째를 낳았어. 어머. 근데 첫애 때도 내가 계속 일을 했고 걸어서 다녔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는 집에서 할 게 없는 거야. 애 용품 빨고 닦고 그러다가 청소를 막 대청소를 했어요. 근데 그 첫애도 빨리 났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지금 출산 전에 우리도 그 소리를 듣고 운동을 하라고 해서 하다못해 저기 그 우리 집에서 덕숭이나 이런 데 공 얼거든. 고기 한 바퀴 돌고 막 그랬는데도 결국 근데 그게 왜냐면 이게 자궁 수축을 해야 되잖아. 얘도 그게 잘 돼야지 애가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너무 임신했다 뭐 해서 체중이 이렇게 늘었는데 얘도 살이 찔 거 아니야. 그 애가 나오는 그 길도 못 나오는 거야 애가. 그러니까 엄마가 적당히 운동을 해주면 얘도 운동이 되기 때문에 빨리 나오는 고생이 들어. 집 청소 다 한다잖아. 운동 삼아. 진짜. 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낳기 전에 운동하면 저는 살이 20, 30kg까지 쪘어요. 한 80kg까지 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애는 2.83. 작은 애는 3.2kg를 났어. 3.3년. 근데 이 살이 빠질까? 그랬는데 빠지더라니까. 애 키우면서 다 빠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